참아 난 버릴 수 없어서 하나만 나 간직하려 해 사랑한 기억만 간직해 차디찬 바람의 눈물이 쓰디쓴 술잔의 눈물이 못 잊어 가슴에 흐르네 그리워 미워도 그리워 사랑아 사랑아 이 못난 사랑아 가슴속에 묻어야 할 사랑아 그대 달빛이 되어 그대 그림자 되어 하루라도 볼 수 있다면 바람아 바람아 이 말 좀 전해줘 아직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다른 사랑하다가 내가 그리워질 때 돌아와도 된다고 두 손이 그대를 붙잡고 두 발이 그대를 따라도 가라고 날 밀어내는데 내 사랑 그러기 싫은 속에 묻어야 할 사랑아 그대 달빛이 되어 그대 그림자 되어 하루라도 볼 수 있다면 바람아 바람아 이 말 좀 전해줘 아직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다른 사랑하다가 내가 그리워질 때 돌아와도 된다고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랑을 마중 가던 그 길에 하얀 눈이 내려도 빈 가슴